너를 사랑하니까 모든 게 다 좋은 걸. 너 때문에 울고 속상할 때도 많지만 아파도 좋은 걸 난 어떡해. 자꾸 네 생각이 나, 자꾸 네가 떠올라. 눈을 뜰 때부터 잠드는 새벽까지 점점 미쳐가는 게 사랑병이 난 걸까. 가만히 있어도 웃음만 나와. 입은 귀에 걸리고 가슴은 두근거리고 눈에 아른거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. 잠시 떨어져도 네 걱정만 하니까 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. 아파도 좋아, 정말 아파도 좋아. 너를 사랑하니까 모든 게 다 좋은 걸. 너 때문에 울고 속상할 때도 많지만 아파도 좋은 걸 난 어떡해. 점점 미쳐가는 게 너라는 병에 걸려서 나는 매일 웃는다. 아픈데 또 웃는다. 지친 하루에 눈물이 흘러도 난 너를 업고 걸어갈 거야. 내가 보듬어줄게, 내가 다 지켜줄게. 비바람이 불어도 든든한 사람이 될게. 행복하게 아프지 않도록 너의 손을 잡고 걸어갈 거야. 아파도 좋아, 정말 아파도 좋아. 너를 사랑하니까 모든 게 다 좋은 걸. 너 때문에 울고 속상할 때도 많지만 아파도 좋은 걸 난 어떡해. 그저 놓지 않을게. 나만 믿고 따라줘. 이 세상이 변한다 해도 내 눈 감는 그날까지 널 사랑할게. 내겐 아픈 것도 사랑이니까. 미워도 좋아, 정말 미워도 좋아. 너를 사랑하니까 모든 게 다 좋은 걸. 너 때문에 울고 속상할 때도 많지만 미워도 좋은 걸.